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21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이에 소레호도 데모 아니요, 그 정도는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친구인 사쿠라, 로드리고와 가라오케에 왔습니다. 그럼 제21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이에 소레호도 데모 아니요, 그 정도는 안나, 좋수다네! 이에, それほどでも 아, もうこんな時間です! 大変! 門限に 間に合わない!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안나, 좋수다네! 이에, それほどでも 아, もうこんな時間です! 大変! 멍해니 마니아와나이!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안나, 조즈다네. 안나, 잘하네. 라는 뜻인데요. 안나는 안나를 부르는 건데요. 사쿠라는 안나와 친해져서 경칭인 삼을 붙이지 않고 부른 거죠. 조즈는 잘한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서투르다는 헤타입니다. 나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미 표현인데요. 나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인 です를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형태고요. 네는 동의를 구할 때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입니다. 그럼 조즈다네를 정중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중하게 말할 때는 다가 데스가 되니까 조즈데스네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어서 사쿠라에게 칭찬을 받은 안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それほどでも 아니요, 그 정도는 이란 뜻인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이죠. 이에는 부정하는 대답이고요. それほどでも는 그 정도는 이란 뜻으로 이에, それほどでも 아니요, 그 정도는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칭찬을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고맙습니다라고만 하면 칭찬을 긍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일본에선 겸손이 미덕입니다. 그렇군요. 그건 주의해야겠네요. 그럼 그 밖에도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 또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애청자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잘한다고 칭찬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에, 마다 마다 데스. 아니요, 아직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아직 멀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에는 아니요고요. 마다는 아직인데요. 마다 마다 라고 하면 반복해서 그 정도가 강조가 됩니다. 이에 마다 마다 데스.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를 사용하면 겸손한 마음이 전달돼서 평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대화 내용으로 돌아갈까요? 로드리고가 시간을 확인하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뭐, 곤나 시간 데스. 어, 벌써 이런 시간이에요 라는 뜻인데요. 아, 는 놀랐을 때 사용하는 감탄사고요. 뭐, 는 벌써. 곤나, 는 이런. 지간, 는 시간. 데스, 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제3과에서 지시대명사인 고소아도 표현을 배웠는데요. 곤나도 고소아도 표현 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곤나 이외에도 손나, 그런, 안나, 저런, 돈나, 어떤이 있습니다. 안나도 시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이헴, 큰일이네 라는 뜻인데요. 다이헴은 큰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곤란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 정중한 표현은 다이헨데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몽겐니 마니아와나이 귀가 시간에 못 맞추겠어 라는 뜻입니다. 몽겐은 귀가 시간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기숙사 문이 닫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니는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고요. 귀가 시간은 시간에 관련된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니가 사용된 거죠. 마니아와나이는 시간에 못 맞추겠다 라는 뜻입니다. 시간에 맞춥니다는 마니아이마스고요. 마니아이마스의 부정형은 마니아이마센, 시간에 못 맞춥니다입니다. 마니아이마센을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은 마니아와나이입니다. 마니아와나이처럼 어미가 나이가 되는 동사를 나이형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21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에 소레호도데모, 아니요, 그 정도는입니다. 안나, 조즈다네. 이에 소레호도데모. 뭐, こんな時間です. 大変. 몽에니 마니아와나이.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가르쳐주십니다. 오늘은 마니아와 나이, 시간에 못 맞춘다라는 동사의 나이형을 배웠는데요. 나이형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동사의 마스형을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부정형인 나이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스 아붐절의 모음이 에로 끝나는 동사일 경우에는 마스를 나이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다베마스, 먹습니다는 다베나이, 안 먹는다입니다. 그리고 마스의 아붐절의 모음이 이로 끝나는 동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를 나이로 바꿉니다. 오키마스, 일어납니다는 오키나이, 안 일어난다가 됩니다. 또 하나는 마스를 떼고 그 아붐절의 모음을 아로 바꾼 뒤에 나이를 붙입니다. 이키마스, 갑니다를 예로 설명해보죠. 마스 앞의 음절은 키입니다. 이 키를 가로 바꾸고 나이를 붙입니다. 이키마스의 나이형은 이카나이, 안 간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마스를 뗀 뒤에 그 아붐절이 이일 경우에는 이를 와로 바꾸고 나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使います, 사용합니다는 使わない, 안 사용한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 변화하는 중요한 동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来ます, 옵니다는 来ない, 안 온다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주 시끄럽네요. 네,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와. 와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소리도 들어보세요. 아이돌 가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요? 네,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표현입니다. 캬캬. 캬캬. 저는 거의 소리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무서울 때도 캬라고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와와와 캬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입니다. 조용한 이미지의 일본 사람들도 가라오케에서는 확 달라지네. 오늘은 친구들과의 거리가 줄어든 것 같아. 네, 제21과 공부 어떠셨나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에 소레호도데모, 아니요, 그 정도는 이었습니다. 안나는 기숙사 귀가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